우리나라를 방문하고 있는 러시아 연방 레닌공산주의 청년동맹 대표단 성원들이 5일 조선중앙통신사 기자와 회견해 있습니다. 대표단 단장인 울라지미르 이사코브 러시아 연방 레닌공산주의 청년동맹 중앙위원회 1비서는 대륙간 탄도로켓 화성 14형 시험 발사를 통해서 세계는 미국의 침략전쟁 책동을 짓뭉개 버릴 수 있는 조선의 막강한 위력에 대해서 더 잘 알게 되었을 것이라고 하면서 선군 조선은 대륙간 탄도로켓 시험 발사의 완전 성공으로 자기의 불패의 국력과 강대성을 다시금 온 세계에 시위했다고 말했습니다. 성원 아르티옴 삼소노브는 조선이 핵무력을 억척으로 다지고 대륙간 탄도로켓을 틀어주인 것은 주권국가의 합법적인 자위적 권리라고 했으며 성원 아나톨리 돌가체브는 조선인민은 적대 세력들의 야만적인 제재 속에서도 세인을 놀래우며 강력한 핵전쟁 억제력을 둔투리 다져놓았다고 말했습니다.